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,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이 27일 공동결정을 발표했습니다. 공동결정은 주체 105, 2016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중요기관 총사들과 제종된 장소들의 조기를 띄운다고 지적했습니다.